제15차 평양 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진손 유희 오락 경기가 21일 대송산 유원지에서 있었습니다. 그들은 홍팀과 정팀으로 나뉘어 유난에서 이마에 공대고 달리기, 풍선 토치고 돌아오기, 발목 메고 달리기 등 다채로운 종목의 경기들을 진행했습니다.